따스한 봄이 오면 햇살만큼 해맑게 웃던 너를 생각해. 날씨가 포근하다면 밖으로 나가자면 날 깨우곤 했지. 하루 종일 더운 여름에도 네 곁에 늘 붙어 있던 내 이마에 맺힌 땀방울 늘 다가주던 네가 생각나. 널 기다릴게. Yeah. 바람 불 때마다 네가 생각나 해마다 날마다 돌아올 거라는 희망한 줌 아직까지 놓지 못했어. 답답해 갑갑해 But I could never let you go. 다시 함께 할 수 있겠지. 언제가 흰 눈이 녹듯이 너의 마음 따스하게 내가 녹여줄게. 넌 그냥 내 곁에서 꿈을 꾸며 you know. We together you and I forever. This is my love story. A true sad story. Listen.